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.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.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.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.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. 달리고 달리고 들고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.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.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.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.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.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.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.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. 달리고 달리고 들고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.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. 시골버스 달려간다.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. 달리고 달리고 들고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.